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3월 30일 의례 방문하여 온 러시아 국가회의 노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따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당연합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